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예순 하루 만에 분규가 끝난 현대중공업의 임금 인상분. 기본급이 89,719원, 복지수당 5,000원, 귀향여비 2만원이고요. 건강검진 중에 신체 일부를 훼손당한 처녀에게 병원 측이 지급해야 될 배상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외환 밀반출 혐의로 지금 검찰의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부부가 결혼 축의금조로 받았다는 돈은 14만 달러, 현재 시세로 1억 원이 좀 넘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 기준 어떻게 정해야 되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거나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좀 속을 확 뚫어주는 노래를 듣고 싶죠? 바로 오늘 첫 곡이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화 Streets of Fire 중에서 Nowhere Fast, Fire Ink가 우리 속을 확 뚫어주는 아주 시원한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자, 대구의 손원기 군. 참 어머님이 이 말씀 듣고 아주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저의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정말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늙어간다는 게 서글퍼요 라고 말했다가 아주 혼쭐났습니다 하는 사연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고등학생이시죠? 그런 말씀 어머니가 들으시고 혼을 내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제 학력고사 수학, 대입 수학 능력고사라고 하죠.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나는 선선해지고 마음들이 조금 조급해질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한 곡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죠. 하이틀로 양수정 씨가 오늘 졸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코스모스 졸업. 대학교 코스모스 졸업하면 정말 쓸쓸하죠, 기분이. 용기를 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금란 씨의 신청곡으로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금란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아니 좀 슬프게 들리는 음악이라고 하셨어요. 영화 베를린든 중에서 헨델의 사라방드, 하이틀의 안은경 씨께도 띄워드립니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덕원여고 1학년 강범아향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라색에 관계된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이 곡은 좀 뭐랄까요. 노란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음악은 좋죠. 엠마누엘 부인의 주제가 엠마누엘 송 피에르 바슐레의 음성이었습니다. 쥐스티 자켄 감독 실비아 크리스텔 주연의 엠마누엘 부인. 바로 극장용 포르노 영화의 대표적인 이름처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영화죠. 무려 20년 전인 1974년도 작품이니까 그 방면에서는 클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번 가을 한국 등에 느닷없이 개봉된다고 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수입사 측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될 장면들을 많이 삭제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삭제했다고 해도 포르노 영화는 포르노 영화입니다. 어쨌든 이 엠마누엘 부인이 이번 주에 개봉되고요. 또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중견 감독들도 포르노 영화라고 선언을 하고서는 새로운 작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들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자, 새 영화 소식입니다. 비버리 힐스 캅 시리즈 3편이 새로 선을 보이네요. 디트로이트 경찰인 엑셀 폴리 역은 여전히 에디 머피고요. 그의 컴비인 아주 유순한 비버리힐스 컵 빌리 역에는 저지 라인홀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이 3편의 감독이 브루스 브라더스의 존 랜디스라는 겁니다. 1편의 마틴 브레스트는 미드나잇 런을 만든 제기 발랄한 감독이었고 또 2편을 만든 터니 스콧은 탑건과 마지막 스카웃을 만든 흥행 감독이었죠. 이제 존 랜디스까지 가세했으니 이 비버리 힐스 캅 시리즈는 그야말로 젊은 흥행 감독들의 결전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비버리 힐스 캅 중에서 캅 3, 예, 3편 중에서 샤이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The Place Where You Belong. This is the place where you belong. Right here in my arms. Without something is wrong. Misery. Such a fool to let you walk away from me. Now it seems there's just nobody there for me. Girl, I'm in agony for you. Oh, go without a trace. Never knew that love was such a lonely place. Damn, I need your love and just a built space. So much pain without you. Oh, you left me here alone. Why don't you come back home to me? Oh, everybody hear me say, this is the place where you belong. Right here in my fall. And just to have you back, I swear I'd risk it all. My every thought is of you. Girl, I'm on my knees, begging for forgiveness and your sympathy. But most of all, my love, I'm in your company. The only thing I need is you. I need you back, my friend, so I can live again. Come back home. Everybody help me sing it. This is the place where you right here in my arms. So Beverly Hills Cop 3 중에서 샤이의 노래 The Place Where You Belong이었습니다. My Life는 혹시나 해서 보고 구미호는 애국심으로 보고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은 What What What의 주제곡과 대체 휴 그랜트가 얼마나 섹시하길래 마돈나 아줌마가 데이트 신청까지 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보고 라이언 킹은 남들이 다 보니까 보고 헐키의 생애는 신문에 난 정성일 아저씨의 평론과 한국에서 만든 영화 이야기는 어떨까 해서 보고 스피드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다기에 목숨 걸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남는 영화가 없어요 하면서 부산 영도구 청학 이동에서 강푸름양이 편지를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비버리 힐스 캅 3의 주제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샤이의 노래를. 아마 이 비버리 힐스 캅 3를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그럼 제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 엑셀. 이 엑셀이 두알리 일당을 쫓다가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반장이 죽고 말죠. 화가 난 엑셀은 두알리 일당을 뒤쫓아서 디트로이트에서 비버리 힐스로 날아옵니다. 그리고는 비버리 힐스 경찰인 빌리와 여형사인 제니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악당의 본거지인 원더월드에 엑셀은 참입하는데요. 거기서 드월드가 위조 지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요즘은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디 머피 하면은 흥행의 귀재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리즈물이 퇴조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흐름을 볼 때 이 80년대식 고전적인 형사 영화가 얼마나 영화 팬들의 관심을 끌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에 깐니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던 인디무비 독립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스타인버그 감독의 영화인데요. 제목이 Bodies, Rest and Motion입니다. 젊은 두 커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위험한 독신녀의 브리짓 폰다 그리고 브리지 폰다의 실제 연인이라고 하죠. 멤피스 벨에 나왔던 에릭 스톨츠 그리고 피비 케이츠와 팀 루스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Bodies, Rest and Motion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이 음악을 들으면 영화의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들어보시죠. Oh! 영화 Bodies, Rest and Motion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좀 짐작이 가세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화는 베스, 브리즈 폰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애인인 닉, 팀 로스와 친구인 캐롤, 피비 케이츠가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얘기를 쭉 듣고 들어보니까 캐롤은 닉의 옛 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베스는 집을 새로 칠하기 위해서 페인트공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페인트공은 전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베스에게 길을 양보해준 트럭 운전수 시드, 에릭 스톨츠였어요. 얼마 후 캐롤이 베스에게 전화를 합니다. 닉이 TV를 훔쳐내는 것을 도와주라고요. 그리고 닉은 10년 동안 찾아보지 않은 부모를 보기 위해서 몬타나로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베스는 시드의 도움을 받아서 새 TV를 설치하고 같이 TV를 보는데요. 이때 시드는 자신이 생각하는 행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베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드가 새롭게 꾸민 방에서 마침내 베스는 시드와 키스를 나누게 되죠. 한편 몬타나로 부모를 찾아간 닉은 이미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어린 소녀를 만나는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은 소녀. 이 소녀는 닉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닉은 그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냉소적인 감정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깨닫고 전화기로 달려가서 베스에게 전화를 걸죠. 시드를 사랑하는 베스. 하지만 베스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집기를 빤 뒤에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영화는 닉과 캐롤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장면과 시드가 베스를 찾아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 줄거리를 듣고 나니까 얘기가 전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렇게 이 영화는 아주 담담한 젊음의 사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젊은이들의 고민, 격정,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마치 흑백 영화 같은 화면들 속에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는 영화. 이 Bodies, Rest and Motion은 지금 평론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자, 엔드 타이틀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Oh! 마이클 스타인버그 감독의 Bodies, Rest and Motion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캐서린 터너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존 워터스 감독이 연출한 시리얼 맘인데요. 올가니의 원작 경쟁 부문에 올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캐서린 터너는 장미의 전쟁에서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캐서린 터너의 역은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 그리고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사는 평범한 주부 베버리인데요. 그녀는 어느 날 이웃집 여자가 주차할 자리를 빼앗으니까 전화로 협박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취배 문제로 학교에 불려간 뒤에는 취업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를 단번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딸 미스티의 남자친구인 칼이 딸을 농락하자 부직갱이로 그 친구 칼을 찔러 죽입니다. 경찰은 베버리를 의심하지만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베버리의 강박관념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요. 남편 유진이 주말까지 일하게 되자 그녀는 남편을 주말까지 일하게 만든 불평만인 환자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서야 경찰은 베버리를 체포하려고 나섭니다. 베벌리는 아들 취배 도움으로 비디오 가게에 숨습니다. 하지만 곧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취배 친구 스코트를 죽이려고 스코트가 있는 락 콘서트장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베벌리는 아들의 친구 스코트를 불로 태워 죽이죠. 락 콘서트 쇼의 한 장면으로 알았을까요?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베벌리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은 주위 환경의 희생물일 뿐이다 이렇게 항변하죠. 최근 미국에서는 주부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는 주부들인데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느라고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주부들이 이제 아이들 다 크고 생활도 안정되니까 심한 정신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 것이죠. 영화 시리얼 맘은 바로 이 문제를 극화시킨 작품입니다. 항상 보호만 해주고 살아오던 모성애가 심한 강박관념으로 다가와서 살인을 불사하는 광기로 변했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관심이 가는 영화죠. 시리얼 맘에 삽입된 메리 매닐로의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Daybreak. Yeah. party time. Of the rumba beat. When I play the maracas, I go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Yes, sir, I'm Cuban Pete. I'm the craze of my naked street. When I start to dance, everything goes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I am a little funny. The senoritas, they sing and they swing with their altero. It's very nice. Oh, what a fine. And when they're dancing, they bring a happy ring to that arquero. Singing a song all the day long. I'd like to think so. Now, if you like to beat, take a lesson from Cuban Pete. And that teach you to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마스크 중에서 큐반 피트, 짐 캐리가 직접 불렀습니다. 이 경찰에 포위된 짐 캐리가 이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니까 경찰들이 그 뭐랄까요?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춤추고 한바탕 신나게 놀죠. 그때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큐반 피트, 신나는 곡이었죠. 자, 다음 곡은 분위기를 바꿔서 추억의 영화 음악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화에도 테마로 쓰였어요. 안나 이야기의 테마로 쓰인 시노메모로 알리다 켈리가 부릅니다. 쟈니 기타 중에서 쟈니 기타, 패기 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김명진 양, 학교 방송을 맡고 있다고요? 방송할 때마다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제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영화음악에 보내는 편지는 답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매일의 방송이 내가 띄우는 답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주 너무 고마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편지를 많이 받고 뭐 답장 써주세요. 꼭 뭐 편지 기다릴게요. 뭐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다 답장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자, 김명진 양께는 오늘 헐리우드 영화 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영화 음악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텔로 황호일 씨가 예전에 이런 글 보내주셨죠. 저번에 펠리칸 브리프를 봤는데 이런 영화 나중에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끝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독한 사람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 동감했어요. 그 글을 보면서 저도 우여곡절 끝에 영화가 끝나는데 뭐 죽은 옛 애인이라든지 뭐 떠나버린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정말 독하구나, 매정하다, 모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지막 곡은 오히려 끝까지도 너무나 비감한 영화입니다. 쉰들러스 리스트 중에서 한 곡 골라봤는데요. 서울 강서구 발산 2동에서 임민선 양이 신청해 주셨죠. Jewish Town, 부제가 41년 겨울, 크라코프 게토라고 붙어있는 곡입니다. 이작 폴만의 아주 애절한 바이올린과 함께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